동화 한국어 버전 게으른 부자.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. 그에게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죠. 부자의 삶은 다른 사람과 많이 달랐어요. 아침에 일어나면 우물가에 가서 씻은 후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다시 잠을 잘 뿐이었거든요. 부자는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. 큰 농장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기를 수 있었거든요. 하지만 정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. 바로 게으르다는 것이었죠.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종일 쿨쿨 잠만 자고 있으니 가족들은 걱정이 됐어요. 여보, 또 자는 거예요? 일어나세요. 오늘도 농장에 안 나갈 거예요? 이러다가 농사 다 망치겠어요. 아내는 남편을 깨우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어요. 남편은 한쪽 눈만 뜨고 미소 짓더니 다시 잠들어버리고 말았죠. 이렇게 하다간 다 망치겠어. 내가 직접 농장에 가서 별일 없는지 확인해야겠어.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는 아이들이 노는 소리에 일어나 함께 놀았어요. 한편 농장에서 돌아오고 있던 아내는 길에서 어떤 현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집으로 초대해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했죠. 지혜로운 현자님! 현자님 같은 분을 오랜만에 뵙습니다. 저희 집으로 모셔도 될까요? 제가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. 정말 자비로운 여인이군요. 분명히 신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. 가시죠. 부자의 아내가 현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. 남편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밖에 누가 왔는지 좀 봐요. 현자를 본 부자는 현자를 극진히 맞이하기 위해 물을 떠다가 현자의 발을 정성껏 씻겨주었어요. 또 현자에게 음식도 대접했고 현자가 식사를 마치자 현자의 다리까지 마사지해주기도 했죠. 부부의 정성스러운 대접에 크게 감동한 현자는 부자에게 소원을 빌어보라고 했어요. 소원을 말해보십시오.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? 원하는 건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. 현자님, 저의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. 그건 바로 평생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. 제가 할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. 좋습니다.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릴 테니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. 항상 그 사람을 바쁘게 해야 합니다. 그 사람을 쉬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약속하겠습니다. 현자는 그 자리에서 부자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를 축복한 후 떠났어요. 현자가 떠나자마자 큰 괴물이 부자 앞에 나타났어요. 주인님, 저는 주인님의 소원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. 분부만 내려주십시오.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? 좋다. 지금 즉시 농장으로 가서 물을 대도록 해줘. 괴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어요. 부자는 정말 기뻤어요. 이제 더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. 얼마 지나지 않아 괴물이 다시 나타났어요. 주인님, 분부하신 일을 다 끝냈습니다. 제가 또 뭘 하면 되겠습니까? 뭐? 이렇게 빨리 농장의 물을 다 댄 거야? 지금 바로 일을 시켜야 돼? 바로 일을 시키셔야 합니다, 주인님.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을 겁니다. 괴물의 말을 듣고 겁에 질린 부자는 괴물에게 바로 다른 일을 시켰어요. 지금 당장 밭을 다 갈아놓도록 해. 네, 주인님. 당장 가서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괴물이 떠나자 부자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했어요. 밭을 다 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야. 돌아올 때까지 뭐 좀 먹고 있어야겠다. 부자는 집으로 들어가 가족들과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그때 괴물이 나타났어요. 뭐야? 벌써 돌아온 거야? 밭은 다 갈아놓고 온 거야? 네, 주인님. 또 뭐라면 될까요? 빨리 일을 시켜주십시오. 그놈의 일, 일, 일. 너 무슨 일을 달라는 거야? 그래, 좋아. 이리 와서 내 머리나 만지고 있어. 부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괴물은 부사의 머리를 세차게 만지기 시작했어요. 이게 무슨 짓이야? 이놈 좀 말려봐요. 이러다가 피부가 다 벗겨지겠다고. 이걸 어쩌지? 무슨 일을 시켜야 하냐고? 어떻게 하면 이놈을 쫓아낼 수 있을까? 그 괴물을 정말 쫓아내고 싶어요? 그럼 제가 도와줄게요.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나와 한 가지 약속해요. 알았어요. 빨리 말해요. 이러다 머리 다 벗겨지겠다고요? 지금부터 당신 일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. 알았어요. 알았다고요. 그렇게 할게요. 그러니까 이놈 좀 어떻게 해봐요. 지금부터 내 말에 따른다. 남편 머리에서 손 떼. 우리 강아지 모티의 꼬리가 구부러졌으니 일자로 쫙 펴도록 해. 지금 바로 주인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. 겁먹은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는 크게 웃기 시작했어요. 제가 경고했죠? 언젠가 당신이 게으름 때문에 호되게 당할 줄 알았어요. 당신 꼴을 봐요. 맞아요. 그 대가를 치르게 됐네요. 그런데 괴물이 모티의 꼬리를 곱게 펴고 돌아오면 난 어떡하죠?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강아지 꼬리가 쫙 펴지는 거 본 적 있어요? 저를 믿으세요. 강아지 꼬리를 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펴지 못할 거라고요.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. 오늘부터 내일은 내가 할게요. 절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을 거예요. 무슨 일이니? 왜 그렇게 웃고 있는 거야? 별거 아니에요. 게으른 부자 이야기 때문에 웃고 있었어요. 그렇구나. 자기 일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모두 잘 알겠지? 그럼 하나 물어볼게. 자기 숙제는 스스로 하는 게 맞을까? 아니면 어디선가 누가 나타나서 마법처럼 대신해 주는 게 맞을까? 응? 스스로요!